뉴클리어 포커스 닥터 스테판 9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1차에서 5차까지 북미, 반미 대결전에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90회네요. 네. 예, 90회 특집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름은 또 붙이기 나름이니까. 예, 뭐 취지는 그 닥터 스테판이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를테면 뭐 1차에서 5차까지 그 북미 반미 대결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안다고 전제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사실 닥터 스테판을 처음부터 들으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수 있어요. 또 인턴 스테파니가 우리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차에서 5차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턴 스테판 팀이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닥터 스테판에서 다시 다룬다고 하니까 이번 팟캐스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인턴 스테판의 매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차에서 5차, 그런데 일단 연도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2년, 3년, 2년, 2년, 4년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1993년에서 94년, 1998년에서 2000년, 2006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09년, 그리고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5차는. 그리고 제1차에서 2차는 북미 대결전으로, 제3차부터는 반미 대결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3차 때부터는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까지도 함께 전개되기 때문에 단순히 북미라고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미 대결전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1차가 끝나는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서거하고요. 94년 7월 8일이죠.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는, 5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합니다. 이래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시기와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북이 제정한 목표 시한 1995년, 이제 분단 50년이 되는 그 해를 통일희년으로 맞이하자 라면서 세운 목표 연도죠. 2012년은 이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도를 기념해서 사회주의 강성제국의 대문을 연다. 대문을 연다. 이제 줄여서 이제 개문 10개자, 문문자 이렇게 세워진 목표 연도고요. 그리고 2015년이 이제 광복 당창건 70돌이 되는 2015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또는 천하제일 강국 건설에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 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5차에 걸치는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 기간 중에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세 가지 커다란 전략적 오류를 범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북의 입장에서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각각 소련 붕괴, 이라크 후세인 정권 붕괴, 중러의 국제적인 고립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북이 주체 사회주의 국가로 우뚝 서고 중동에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을 형제국처럼 강력한 반미 무장전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유대자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확립하는 그런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 5차까지 오픈트랙, 클로즈트랙, 공개 경로, 비공개 경로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핵미사일이라는 군사적인 측면과 협상이라고 하는 외교적인 측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는 핵 보유 사실만 알려주고 로켓 탄 발사를 하죠. 2차 때는 파키스탄에서 핵시험을 하고 8월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3차 때는 북에서 핵시험을 하고 슈퍼 EMP죠. 부러진 미사일이라고 해서 위협적인 미사일을 쏘고요. 4차 때는 광명성 2호기를 실은 은하 2호기 발사와 역시 슈퍼 EMP 두 번째 핵시험이 있죠. 그리고 5차 때는 특이하게도 먼저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하고 역시 슈퍼 EMP를 비롯한 특수한 핵시험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교전은 이제 양자, 다자, 양자의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자는 이제 북미죠. 다자는 클린턴 시절과 부시 시절이 다른데 각각 3자, 6자 회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양자라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반관 반민 형태로 진행되면서 최근에 클레퍼 방북으로 확인되듯이 단판 북미 양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비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4차와 5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스스로 북에 들어와서 인질이 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제 성별이라든지 직업이 좀 달라요. 4차 때는 이제 두 여기자고 5차 때는 여러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북의 목표가 처음에는 1980년 6차 당대에 나온 사회주의 완전 승리 김일성 주석의 시대죠. 그리고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 이 김정은 최고리더의 시대죠. 이렇게 시대마다 목표가 달라졌는데요. 특히 4차 때부터는 고토회복과 영토확장 여기서 영토확장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적으로 달라지고 커진 목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상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 무렵에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후무기도 활성화되고요. 이것이 오늘 1차에서 5차까지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을 설명하면서 짚을 내용들입니다. 네. 예, 먼저 이거 1차를 짚으면 1993년에서 94년의 북미 대결전은 그 전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91년 이제 소련 붕괴가 있고요. 그 즈음에 이제 동구도 붕괴하죠. 그래서 사회주의권이 대거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하고 중국을 비롯한 몇 개의 사회주의 국가만 남는데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로의 방향을 틀었거든요. 나름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지만 사실상 자본주의화로 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남코리아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죠. 그래서 북이 어쩔 수 없이 분리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이 오히려 이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그 60년대 개발해 놓은 그 핵무기를 70년대 초에 남아공화국의 비밀리에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미국의 손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긴장하죠. 그리고 1983년에는 일정한 경제에 이릅니다. 북이. 그래서 삼지연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사실상 군권이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국방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또 93-94년을 거치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북이 핵 전파 방지 조약, 핵 확산 금지 조약 북에서는 이제 전자로 부르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후자로 부르는데 NPT에 들어가죠. 그 의무조항 중에 하나인 IAEA 핵안전협정에는 80년대 후반에 들어갑니다. 이제 소련 동구 붕괴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게는 이제 북의 핵무장을 해체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소련이 붕괴되는 때와 발맞춰서 남측에서 일단 전술 핵무기를 철거하고 또 주남미군의 한계 여단을 철수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에 맞춰서 북은 IAEA의 핵사찰을 받는다라는 조치까지 취해주는데 미국이 조종하면서 북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려고 하니까 북이 발끈하죠. 그렇게 해서 93년 북미 대결전이 시작합니다. 그때 당선된 이제 클린턴이 이제 군 복무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호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북의 영변 핵시설을 뭐 폭격하겠다 뭐 등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IAEA 사찰을 군사시설에 하겠다고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3년도에 NPT를 전격적으로 탈퇴합니다. 그리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죠. 당시 그 등소평이 그 놀라운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군 지휘관들에게 내부 문건을 돌렸다고 합니다. 본받으라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글을 김일성 주석에게 보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강석주 그 당시 북미 협상의 대표자죠. 미국에서 이제 갈루치가 나왔는데 강석주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영어도 잘합니다만 중국어도 잘하나 봅니다. 중국어로 유창하게 읽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또 회의가 있었죠. 김일성 주석이 전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뭐 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장래가 이제 침묵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어나서 조선반도의 핵 알갱이를 하나리라도 떨어뜨리면 그때는 지구를 깨버리겠다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유명한 발언을 하죠. 그러고 보면 1993년에서 딱 20년이 지난 2013년 1월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직접 지도한 모란봉악단의 신년 경축 공연에서 역시 그 중심 테마곡인 단숨에라는 연주곡이 있어요. 이제 그 전달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됐던 은하 3호 2호기가 이제 영상에 나오고, 거기서 이제 광명성 3호 2호기가 분리돼서 지구를 도는데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지구도 깨져버려요. 슈퍼 EMP란 뜻이죠. 초전자기파 핵탄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위성탄두라고 해서 포브스, FOB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방송까지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과학자, 기술자들이죠. 춤을 추면서 막 열광을 하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재방송까지 된, 또 열광을 하고 춤을 추고 그 과학자, 기술자들을 외국 수반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목란관에서 두 번씩이나 연회를 베풀어줍니다. 연말연시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교롭게도 딱 20년 만인데 김정은 최고 리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실성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기념해서 이런 영상과 공연을 기획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93년도에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어 제네바 같은 데서, 그때 강석주가 갈루치를 만나서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핵 있다 이렇게 뭐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실은 이미 현물로 북이 미국에 보여줬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래서 미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미 대결전이 정말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북이 미사일들을 발사하죠. 아, 뭐 일본의 서쪽 동경에서 이제 가로선을 그으면 이제 노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앞바다에 하나, 그다음에 일본 넘어서 하나, 그다음에 미 본토 가까이 하나, 이렇게 세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이 ICBM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위한 거죠. 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에 대한 확인은 이미 93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98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클린턴이 이제 뻘짓을 하니까 겁 없이 전문가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라면 미국의 참패.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하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죽고 재산상 손실도 천문학적이고,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무력으로 통일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클린턴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당시 김영삼이 막 노발 대발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왜 전쟁하지 않냐고 그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영삼의 회고록에는 그 반대로 나왔어요. 클린턴이 전쟁하려는 걸 자기가 전화해서 막았다. 지나가는 이제 닭이 웃죠. 그 친구는 그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 새벽 오는데 이런 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유신 시절이나 뭐 그때. 언제 한번 그 닭장차에 실려가는데 그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에 뭐 피가 났나? 그랬더니 언론들을 향해서 보라고 막 이 손가락이 피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뭐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뭐 국무회의 때 이제 나오니까 그거 무슨 남미의 나라 이름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또 얘기가 있고, 뭐 또 약간 과장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은 어쨌든 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빌릴 수 없다고 해서 매일 아침에 조깅하고 그래서인지 아직도 살아있죠. 특기할 거는 이제 은퇴한 뒤에 이제 고대에서 강연하려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집 부리고 그래서 누가 이기나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그 차에서 볼일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대단한 YS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94년도에 이제 카터가 방북합니다. 이제 그것도 배경이 있어요. 카터의 친구가 빌리 그램 목사라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남코리아에서 이제 종군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그 북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았어요. 나중에 북에 가게 돼서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북도 이렇게 돌아보고 한 뒤에 미국에서 인터뷰로 뭐라고 했냐면 북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나라다. 성경책의 내용이 구현돼서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카터가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가. 어, 나중에 또 확인된 사실입니다만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어요. 뭐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라는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카터가 이제 갔어요. 로잘린이라고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갔죠. 부인하고 같이 가서 압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만 봐도 화친의 의미로 간 거고 두 나라가 대결전을 벌이는데 한쪽에서 화친을 바라면서 누군가를 보낼 때 사신으로 뭐 특사로 그것은 그쪽이 약하다는 표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94년에 카터부가 방북한 것은 미국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김영남 당시 그 외교 쪽을 총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죠. 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또 IAEA 협정에서도 탈퇴했는데 그 IAEA 요원들을 좀 남겨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이제 회담으로. 그랬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그 힘있게 그리고 능란하게 외교전을 벌이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되니까 그 요원 두 명 좀 남기면 안 되겠냐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제 김일성 주석이 강석조 부부장을 한번 쳐다본 뒤에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실질적인 성과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충격적으로 북남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발표했죠. 북에 제안을 남측에 전달했고 이제 당연히 김영삼은 좋아 날뛰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한 건이 되니까. 뭐 그리고 미국이 중재했으니 뭐 그야 너무 확실한 제안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순회회담이 벌어지게 됐는데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이 묵을 숙소를 돌아보면서 평양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일꾼들 회의를 주재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와중에 1994년 7월 8일 새벽에 급서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북미 관계에서는 클린턴이 10년 내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매년 30만 톤의 중유를 보내겠다.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에 걸맞는 정치 군사 관계, 다시 말하면 수교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3-94년 1차 북미 대결전이 일단락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김영삼이 뭐 경계령을 선포하고 대북 대결 정책으로 또 호전적으로 나온 거예요. 북에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타진했어요. 순회회담을 할 때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 계속 거부하면서 사실 그 순회회담이 잘 됐으면 7월 말이라 727 공동선언이 나왔을 거예요. 6.15 공동선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1995년 통일 희년도 가능해지죠. 그리고 2002년에 북남 남북 공동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영삼 정권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97년부터 이어졌을 것이고 그 뒤로 노무현 정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 동안 북남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선언도 한 박자씩 빨랐을 것이고 2002년에 공동 월드컵까지 열렸으면 모르긴 해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간의 군사적인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풀고 북미 간의 결정적인 외교와 북남, 남북 간의 통일 문제는 김일성 주석이 푸는 역할 분담이 돼 있었고 북미 간의 그 핵, 미사일, 외교 협상과 같은 그런 국외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북남 해외 3자 연대체 범인년이죠. 어제가 바로 그 범인년 결성도 24돌이 됩니다. 1990년 11월 20일이죠. 그것은 이제 그 전해인 1989년에 여러 남측의 대표들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뭐 문익환 목사, 임수경, 서경원 의원, 전 카농 회장 출신이죠. 그리고 황석영, 문견 신부도 방북했죠. 황석영 씨도 방북했었나요?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그 범인년 했을 때 대변인 역할도 했습니다. 문학예술인을 대표한 거죠. 노동 쪽 빼고는 대표가 다 올라갔습니다. 제야 대표, 뭐 종교인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자 농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경원 의원, 청년학생 대표로서 임수경, 예술 쪽 대표로 해서 황석영. 그전에 88년에 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북의 원전들이 대거 출판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87년 6월 항쟁에서 전두환 노태우 파쇼 정권을 꺾어버리고 비록 12월 대선에서 군정종식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전에 군사 파쇼 통치에서 부르자 개혁 통치로 바뀌는 전기가 마련됐죠. 그 성과로 남에서는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민통년과 신민당이 합친 통일전선인데 그 민통년이 전민년으로 발전하고 그 전민년에서 민중당도 나오고 국민연합과 합쳐서 전국연합도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반파쇼 민주전선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을 전화하고 진보정당이 정말 오래간만에 만들어지면서 1960년에 만들어진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1961년 5.16 쿠데타로 해산됐죠. 그리고 1955년에 만들어진 진보당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이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시절에 민중당을 파괴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렵게 만들어진 게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고 2011년에 통합진보당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남측에서는 반파쇼 민주전선이 민족민주전선으로 그리고 남북 해외의 민족통일전선으로 해서 범민연이 만들어지는 다시 말하면 북남해외,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룰 때 대한 그런 그 민족 대단결의 정신이 고취되고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통일 변혁의 보조 역량이 축성됩니다. 근데 사실 주도 역량은 북의 이론으로 보면 군대거든요. 그 군사력이 1차 북미 대결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휘하에 NPT 탈퇴, 준 전상태 선포, 미사일 발사, IAEA 탈퇴 등등으로 보여준 것이죠. 북의 그 소설의 이제 역사에 대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섬광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 북의 재래전 역량도 과시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첨단전 재래전에 북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겁을 먹고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나온 거죠. 북의 핵동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 핵은 묻어두고 미래의 핵을 가지고 거래하는 지금 이란이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벌이고 있는 군사 외교전이 바로 정확하게 20년 전에 북이 한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사력 힘으로 미국을 꺾고 말로 10년에 걸쳐서 경수로를 지어주는 그런 성과를 따낼 때 김일성 주석이 그 결정적인 외교전뿐만 아니라 북남 남북 통일과 관련지어서 순회회담을 하며 7.27 공동선언, 2002년 북남 남북 공동 월드컵 이런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급사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193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이 3년간의 최악의 실현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을 고립압살시키려고 했어요. 일단 군사적으로 늘상 코리아반도에서 북침전쟁 연습을 벌였고요.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켜줘.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북의 기후무기를 사용해서 100년 만에 홍수 피해, 60년 만에 가뭄 피해를 일으켰죠. 그래서 식량 생산이 뚝 떨어졌어요. 1980년대 초만 해도 알곡 생산이 700만 톤이고 3차 7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1000만 톤을 목표로 했었는데 소련 동구 무너지면서 한번 꼬이기 시작한 그런 경제난이 특히 식량난으로 이어지면서 한 400만 톤대로 떨어졌어요. 생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은 하루에 1만 톤씩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65만 톤, 그러니까 군량미 100만 톤에서 한 450만 톤 정도가 최소로 필요한데 그거에 못 미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 끼 먹던 거를 두 끼를 먹는, 그렇게 해서 평양은 수도라서 우선 공급되고 농촌과 어촌은 각각 산을 이용하고 바다를 이용하고, 이제 김일성 주석의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산을 뜯어먹고 바다를 뜯어먹는다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군수공장들이에요. 자강도 같은 데 있는. 그래서 그 참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공장을 떠나서 이제 농촌이나 어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를테면 뭐 1,000명인데 100명이 빠진다 그러면 당비서, 공장 지배인 이런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과로 근무를 해요. 그 부족한 인력을 메꾸느라고 본인이 두 배 세 배 일하다가 과로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연변에 있는 지식인들, 북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통해서 직접 확인한 건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의 충신들이 다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실제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난의 행군에 이어서 이제 강행군까지, 고난의 행군 그 강행군 10년간 200만 명이 식량 문제와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바로 그 고난의 행군 마지막 해를 지나서 강행군으로 시작되는 해가 바로 98년이죠. 이때부터 제2차 북미 대결전이 시작됩니다. 2차 북미 대결전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5월 달에 핵시험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라늄 원자탄, 플루토늄 원자탄을 이제 시험하는 한편 수소탄 시험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부토 총리가 방북을 해서 원자탄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데에서 김정일 국방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는 이제 하나였는데, 식민지에서 해방할 때 이제 영국이 분리 정책, 제국주의는 나눠서 지배하라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힌두교, 이슬람교 그 종교 분쟁을 촉진시키면서 결국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뭐 이 과정에서 뭐 간디가 암살당하고 이래서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과 원한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가 이제 핵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핵을 개발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북이 몇 가지 조건을 대면서 핵기술을 전수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북의 원자탄 수소탄 시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재처리 연료들을 이제 북으로 가져가는 거라든지, 아마 모르긴 해도 달러나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고급한 기술 아닙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북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실험과 시험은 다릅니다. 실험은 처음에 이제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시험은 개량하면서 하는 건데, 이미 북이 1980년대 수탄 고폭, 고속 폭약 시험을 하면서 수탄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험한 거죠. 코리아 반도 금수강산에선 이런 방사능이 배출되는 시험을 하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어차피 핵시험을 자체적으로 할 때 같이 묻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NPT 체계를 위협하죠. NPT가 이제 핵을 전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약인데 정면으로 위배되죠. 사실 강대국들이 핵을 독점하고 다른 나라가 이제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결하는, 그래서 사찰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인데,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개발하는 것만 막아내려고 하니 정말 불공평한 그런 조약 협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걸 보기 좋게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나 남코리아로도 대만도 핵 개발의 그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철저하게 통제합니다만은. 그것이 또한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죠. 그걸 실제로 시연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북이 광명성 1호기를 실은 백두산 1호를 발사합니다. 특기할 점은 이때 이란의 군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보여줘요. 그 발사 장면을. 그 친구가 충격적으로 보죠. 이 발사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에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포브스,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탄두의 시연입니다. 따라서 럼스펠드가 그렇게 강조하고 환호하면서 본인이 국방장관까지 되게 된 MD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MD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 떨구는 것이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지구를 돌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때도 떨구기 어렵고 인공위성은 더더욱 떨구기 어렵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미 본토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떨군다는 것은 미 본토 위에서 방사능을 완전히 확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도 않지만 더욱 위협적인 핵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인공위성이 안착돼서 잘 돌고 있다라고 확인해 줬는데 미국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실패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란의 그 군 책임자한테 북이 극비 중에 극비 중에 극비인 지하 군수 공장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또 큰 충격을 받죠. 뭐 탱크 정도 만들 줄 알았는데 뭐 비행기 잠수함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로켓탄 생산 기지라든지 심지어 막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란이 그 접시형의 UFO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이제 공중에 떠서 이제 멈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서 시연을 해 보이기도 해요. 이란이. 물론 이제 특수위험 비행체 수준은 안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강력한 국방공업을 10년에 걸쳐서 지어주겠다라고 북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이란이 완전히 뭐 횡재를 한 거죠. 뭐 노다지나 잭팟으로 비유할 수 없는. 왜냐하면 90년대 초 걸프 전쟁으로 제1차 이라크 전쟁이죠. 미국이 이라크에 거의 치명타를 날렸어요. 당시 이라크는 이란하고 자웅을 겨루는 군사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으로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란인 것을 이란이 너무나 잘 알죠. 게다가 파키스탄에서 핵시험을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두렵기도 하죠. 파키스탄은 바로 이란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했잖아요, 미국이. 다시 말씀드려서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에서 결국 후세인 정권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란이 북을 알카에다, 신의 기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신의 기지라는 게 조선 상고사하고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족이라고 그럽니다. 환국이 환자가 이제 환하다의 환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한, 환,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태양, 해라는 뜻이고요.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양, 즉 신의 대리인이 이제 임금인데 그래서 이 임금이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난생설화가 우리에게 많아요. 알이랑 알이랑 할 때 그 알이랑의 그것도 알이랑, 임금이랑 이런 뜻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카에다의 알이 이제 신이란 뜻이란 얘기죠. 신의 기지라는 거는 이제 그 신국, 그 환국이 그 바로 신국이죠. 그리고 환국의 천부경이 계승되고 그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이족, 배달국이죠. 그 다음에 고조선. 그 환국의 12개 제후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메르예요. 그 이라크 그 바그다드 근처에서 이제 번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에도 가고 이집트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에게를 통해서는 그리스 로마로도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수메르 문명이야말로 인류 고대 문명의 뿌리라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가령 그 수메르 그 바그다드에 가까운 이란에 고대 도시로 페르시폴리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는 몸은 소고 머리는 사람인 석상이 있어요. 네. 스핑크스의 뿌리가 되고요. 그 바그다드 근처에 지구라트,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홍산 문명이라고 중국 요하강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발굴된 적석총들과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 뿔이라는 거죠. 뭐 최소 1시간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수메르 문명이 우리 고대 문명과 이따와 있는 배달 문명과 한 뿔이 형제 문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을 지어준 것은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이슬람이라는 그 이념이 다르고 여기는 종교를 믿는 나라죠. 그리고 심지어 1979년 이란 회교혁명이 승리하면서 이란의 진보 세력을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탄압해서 와해시켜버렸어요. 진보 세력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 반제, 반유대 반이스라엘 기치하에 무장 통일전선,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줬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형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미 라민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그 경제학자예요. 석학이죠. 그 집에 가서 이제 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리비아하고 이집트는 다르다. 또 이란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이집트와 이란, 이란과 이집트가 가진 오랜 역사성을 강조했어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쉽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사미라면은 아버지는 프랑스계고 어머니는 이집트계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뿐만이 아니라 변혁운동에 대해서 정통하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코리아 우리 민족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알려면 단순히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인 유대자본까지 알아야 하고 우리를 알려면 조선상고사까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승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유대자본과 조선상고사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피지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2003년도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간 고고학자들이 북의 고고학자들과 함께 그 단군과 관련된 토론회를 마치고 북의 박물관들을 방문하는데 그 안내인이 하루빨리 통일해서 고조선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북은 정책적으로 내용이 확립된 전제하에서 남측에서 올라간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정치사업을 한 것이죠. 여기서 고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 고조선의 영토를 말합니다. 고구려하고 영토가 또 달라요. 그거는 중국의 산동, 요소 지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고조선은 만주 쪽의 진한, 진조선, 요소 쪽의 번한, 번조선,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마한, 마조선 이렇게 삼한 관경제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 개 지역을 연방제 방식으로 지도한 것입니다. 삼한 관경제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도 백제신라를 실제 힘으로 통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삼한관경제 원칙을 계승해서 백제하고 신라를 놔두죠. 그리고 백제하고 신라가 어려웠을 때마다 도와주고 그런데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백제에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니까 완전히 또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죠. 예, 다시 돌아가서 98년은 이제 5월의 핵시험과 8월의 우주 발사체 발사시험 성공.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포브스 위성탄두의 확증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자본은 미국의 공화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립압살 정책을 민주당의 평화공존 전략으로 바꾸죠. 그래서 99년에 페리 전 국방장관이 방북했다 돌아오면서 페리 보고서를 쓰고 그에 기초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공통성을 살려서라는 조항을 제기해서 6.15 공동선언이 이제 채택되고요. 초점은 이제 10월 12일 북미 공동 커뮤니케이죠. 거의 북미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해 말까지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는 내용까지 명문화하고 있는데 그해 말에 부시가 당선되고 그 이듬해에는 그 악명 높은 2001년 9.11 군사자작 테러가 발생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자본은 북미 수교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덩이만 파다 말았죠. 오히려 2003년에는 부시 연두교수의 악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라크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북을 지명해서 실제로 2003년에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면 북이 미국의 교활한 책략에 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3차에 달하는데 원래는 이제 부시 1기 때는 이라크, 부시 2기 때는 이란을 끝장내려고 했어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은 어떻게든 끝장냈는데 이란은 그렇게 못한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라크의 정권이 친미 정권이라 친이란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죠. 네. 2차 대결전을 좀 더 짚어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북이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고 강행군을 하는 와중에 1994년도에 관철하지 못했던 북남남북 순회회담을 실현시키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사실 1980년 6차 당대회에 발표됐던 고려민주연방국 창립연방제는 1987년 요하항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에서까지 승리해서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 북의 김일성 정권과 남의 김정일 정권이 반미국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나아가는 이런 구도였는데 실제로 12월 대선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12월 대선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후보에게 양보했었어야 해요. 그랬으면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군사 파시스트 세력에 투항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대중 정권이 1992년부터 출범했을 것입니다. 12월 대선의 실패 후과가 이렇게 심각했죠. 역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의 서거가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복귀한 거죠. 2000년에. 94년에 성사되지 못한 최고위급 회담이 2000년에 비로소 성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15 공동선언의 이제 경제적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강산 개발이에요. 개성도 있습니다만은. 현대가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사이에 집중적인 수구세력 공격을 받고 정주영의 아들 중에 정몽원이 맡았던 현대 아산에서 주로 금강산 개발하는데 잘 안 돼서 투신 자살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현정은이 이어가지고 최근에도 금강산 가서 관광 재개하겠다라고 결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90년대 후반 북에 경제 지원해 주려고 심지어 뭐 북의 극단적인 상황을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정주영 한 사람이 쾌척한 돈이에요. 그래서 민족 자본가 심지어 민족 재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통일전선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정주영 회장은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고 돌아온 뒤에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장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 왜 그 김정일 보고 장군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무식한 놈을 야단치듯이 뭐라고 하냐면 아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냐고 그곳을 부르는 호칭도라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 정주영의 이제 배짱과 뚝심이 없었으면 과연 6.15 공동선언의 그 경제 조항을 앞서서 또는 이어서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현대와 삼성의 차이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니까 그 이전에 범민련의 조국통일 3대 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이 보수 세력이라는 공통점으로 뭉쳐서 진보 세력, 통일 진보 세력을 고립시켰던 전선이 이제는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 수구 세력을 고립시키면서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6.15 공동선언 하에 뭉치는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 거죠. 역량으로 보면 아주 쉽게 말해서 네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보가 하나고 수구와 개혁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1:2로 분리했다가 진보와 개혁 1:1, 진보와 개혁 2, 수구 1 이렇게 2:1로 1:2가 2:1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배의 역량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민련이 전국연합세력과 함께 통일연대를 만들고 이 통일연대가 4대 정당 개혁세력이 이제 민화협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통일연대 민화협에 합쳐서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국 통일 3대 원장을 강령으로 하는 3자연대체로서 범민련이 있다면 6.15 공동선을 강령으로 하는 3자연대체로서 6.15 공동위가 있는 그런 시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친미적 한계는 있지만 부르주아 개혁 정권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타고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2004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을 방북시켰을 때는 6.15 공동선언 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북이 기상천외하게 높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는 공통성이 없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는 화해협력이란 공통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합의하게 했고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연방제의 연자만 합의해도 내가 비행기 트랩에서 못 내린다 하면서 극구 반대했는데 이런 기발한 그 제안으로 모르긴 해도 북이 한 30년 정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 김일성 주석이 문익환 목사를 만날 때 느슨한 연방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개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북남 두 자치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식에서부터 출발하는 통일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측만의 통일운동체를 건설할 때는 바로 이 느슨한 연방제가 강령이 됩니다. 6.15 공동선언이죠. 범민이는 물론 연방제를 포함한 조국 등의 3대 헌장이 강령이 되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허를 찔리게 됩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간의 진도를 나간 것이 이제 10.12 북미 공동 커뮤니케입니다. 북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군복 입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마치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듯이 공동 커뮤니케를 합의하고 공동으로 발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그 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방미를 했어요. 최대 치욕을 당했죠. 뭐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미사일 관련된 어떤 협정을 맺고 갔는데 그게 이제 미국 뜻을 거스렸다고 해서 주남미 대사관이 코치해 준 대로 부시가 기자회견할 때 김대중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디스맨이라고 한 거죠. 그것은 직역하면 이자, 놈자자기 때문에 이놈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들이 이제 세계적인 언론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뭐 김대중 대통령은 또는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놈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인동철어 가는 김대중 대통령 꾹 참았지. 그런 망신을 당했어도. 그러나 그 전에 2000년에 그 방북했을 때는 뭐 이북인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면서 그 성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1997년 김영삼이 저지른 IMF 위기, 국제통화기금의 경제 신탁 독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실 직권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는 입장. 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그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2000년 초기에는 전체 진보 세력이 김대중 정권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6.15 공동선언이 없었으면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에 불과했다는 거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친미 정권으로서 신자유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제한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코리아는 아무리 계급적 모순이 심각해도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게 주요 모순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살았죠. 민주당도 살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도 출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참고로 노무현 정권이 출범해서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시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임동원 정도 선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구속시키겠다고는 한나라당 수구 세력의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북 송금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전술적인 착오에 불과하죠. 그때 당당히 맞섰어야 합니다. 미국은 주남미 사령관과 주남미 대사가 합동으로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이 대북 송금 건을 터뜨리고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수구 세력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초반에 노무현 정권이 가장 강력했을 때 오히려 기선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 역풍 때문에 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국가보안법을 최소한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개혁정당 내에 동요하는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치사업에서 일부 조항들이라도 개정했었으면 그 국가보안법이 꺾이면서 수구 세력들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명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 최소 뭐 찬양고무 이적단체 이런 것만 바뀌어도 남코리아에서는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수구 세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어요. 그만큼 취약하거든요.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사상이에요. 이념이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 진실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탄압하는 사상 최악의 파시스트 악법, 파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지 손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개혁 세력들이 부메랑으로 나중에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 반미 대결전인데 사이에 2.5차 북미 대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용천역 열차 폭파 사건이라고 방중했다 돌아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유대자물단 제국주의연합 세력들이 폭사시키려고 했죠. 이에 이제 그 보복으로북이 코레반도에서 슈퍼 EMP 핵시험을 해서 겁을 주고 여러 가지로 압박해서 결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고 6자회담의 성과죠.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1차에서 5차까지의 북미 반미 대결전에 여러 가지 그 뚜렷한 징후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3차 뭐 북미 대결전이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고 뭐 굳이 한다면 2.5차 정도 되겠어요. 그런 심각한 대결전도 2003년, 4년, 5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을 지나고 2005년을 지나고 2006년, 7년에 2007년은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죠. 네. 북이 이제는 이란과 함께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2006년에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얼마나 무장하고 있을까 그것을 떠보려고 간을 보려고 이스라엘을 시켜가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헤즈볼라가 엄청난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화들짝 놀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되는데 또 하나 멈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북이 이란에 18개 핵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삼아서 북이 배로 18개 핵미사일을 실어 나른 것이 아니라 이란에 당시까지 8년에 걸쳐서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며 자체적으로 로켓탄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핵탄두만 그 기폭장치와 함께 조립해서 장착시키고 그리고 실전에 배치시킨 겁니다. 이 사실은 외국 언론 보도에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건 특급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도된다면 사실로 추정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유명한 부러진 미사일을 미 독립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발사했죠. 그래서 백악관이 완전히 그 날벼락을 얻어맞고 초상집 분위기가 됐는데 그 부러진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포물선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솟구치는 거예요. 스크램젯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MD로 떨굴 수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포물선 그리고 떨어지다가 부러진 듯 다시 솟구친다 해서 이제 부러진 미사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핵시험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1차 핵시험이고 북에서는 실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시험이라고 표현하고요.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 시험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누출이 없죠. 이쯤 되니까 이제 중국도 눈치채고 다시 북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후진타오가 방북을 하죠. 그리고 공동으로 서해 유전을 개발하자는 합의도 합니다. 이 서해 유전과 관련해서는 서해와 이제 평안남도 밑에 엄청난 양의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정주영도 90년대 말 방북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에 그 유전을 남측에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흔쾌히 승낙도 받았던 바로 그 유전이죠. 실제로 북이 2000년대 들어서서 매년 30만 톤 정도 그 유전을 뽑아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믿을만한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초에 이제 213 조치라고 해서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 지원국이라든지 적성국 교역금지 이런 제재 조항들을 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합의가 된 것인데 역시 미국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태공을 하자 북이 2008년 9년 제4차 반미 대결전을 벌리면서 결정적으로 압박을 하죠. 네. 이때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제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핵벙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초조감이 뭐 극에 달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김정은 당시 내정된 후계자를 마지막으로 검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고사령관 대리로 임명하고 특히 2009년 4월에 발사되는 은하 2호기 발사를 미국이 공격해서 파괴시킬 경우 강력한 반타격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 준비죠. 그래서 공개된 북의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미국이 은하 2호기를 공격하면 김정은 대장의 반타격에 의해서 크게 혼쭐이 났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제 호탕하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그때도 제2차 핵시험이 있었고요. 제2차 슈퍼 EMP 핵시험입니다. 2013년 2월까지 3번 있는데 일단은 방사능 위험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이 아니고 슈퍼 EMP 시험으로 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이 아니고 개량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기할 거는 이제 4차가 끝나면서 5월 달부터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에 실전 배치한 거죠. 후에 8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시라고 해서 노동신문 통해서 이제 공개된 게 뭐냐면 우리의 인공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나간다 라는 은유로 해서 바로 이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의 존재를 확인하죠. 특기할 점은 이제 그때 북이 일체 미국과의 모든 채널을 끊는 바람에 두려움이 증폭된 미 유대가 엘고어 클린턴 정권 시절 부통령이죠. 유대자본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환경 쪽에도 이제 사업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두 여기자 코리아계와 중국계 보기에는 이제 정보 요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도망간 국경을 넘어 스스로 인질이 되죠. 그리고 루인스키 스캔들로 여성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린턴이 마치 아버지가 딸들을 구출하듯이 두 여기자를 데리고 나오죠.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만 따로 불러서 독대를 합니다. 러시아를 잘 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인데 틈틈이 그 준비해서 미국식 영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이제 독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클린턴이 뭐 우리말을 전혀 못하니까 러시아도 못할 테고 그 직후에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당시 클린턴이 얼마나 주접이 들었는지 허리가 구부러지고 좀 이게 기가 빠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대자본의 대리인인 클린턴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비공식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인 김양건과 유대자본의 또 하나의 비중 있는 정치적 대변인인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이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였는데 그 김양건 비서가 베이징 공항을 거쳐서 북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동영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김양건 비서가 지금 방중했구나라는 사실 알려지게 되면서 일정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키신저를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인을 가지려면 그냥 비인을 취해라 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죠. 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북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 공동선 14선언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텐데 야,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취하려면 알아서 해라. 그래서인지 2010년부터 북이 2012년 제5차 반미대결전을 겨냥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3월 달에 이른바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백령도 사건이죠. 백령도 용트림 바위에 은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깨버린 거죠. 수중미사일로. 그 여파로 이제 천안함이 타격을 받고 도망치다가 뚝 끊어진 사건이 바로 이른바 천안함 사건입니다. 북은 미국 측을 공격했지 남측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전으로 실제로 남측을 공격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시 통신체계를 먼저 마비시키고 초정밀 타격을 해서 남측이 참패를 했죠. 이것은 향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이 포격전을 쾌승이라고 하고 남측에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심지어 거의 방어사령부 순으로 그 섬에다가 군사력을 지금 집중시켜놨어요. 그 11월 초에 미국 LA 앞바다에서 북의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죠. 육안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영상도 유튜브에 떠 있고요. 스텔스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혀 감을 못 잡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SLBM이 슈퍼 EMP 핵탄 미사일일 경우에 뭐 미 서부, 심지어 미 본토 전체를 모든 전기정자 장치를 마비시킴으로써 아비규환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위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군사위성을 바로 파괴시켜버리고 3월 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달에야 물론 특수연 비행체가 폭파시킨 것이고 3월 달은 특수연 잠수함이 쓰나미를 일으켰을 때 특수연 비행체가 원자로를 녹이면서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는 이것은 당시 1월 3월 그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후계자가 함께 각각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협주단, 산하 전작단 공연을 듣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시사죠. 이렇게 북은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아듣게. 그리고 그것이 유대자본을 뜸 제국주의연합 세력들에게는 공포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숨기고 싶은데 북이 힌트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면적인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클레포 방북도 마찬가지예요. 후커가 방북했다는 그 사실을 클레포 방북단이 숨기니까 그냥 사진을 공개해버렸잖아요. CNN을 통해서. 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2012년 제5차 반미 대결전을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아가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역시 김일성 주석처럼 과로가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이제 집무실에서 새벽에 세상을 떠났는데 조국 통일 문건을 검토하는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강도 인민들이 태양절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독려하려고 현지 지도를 가는 도중에 열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순연된 것이 2015년이 되겠습니다. 1995년의 목표가 2012년으로 17년이 늦어졌는데 물론 2000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12년의 목표는 3년 만에 2015년에 구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속도.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능가하는 그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달에 발사하려고 했던, 실제 발사했죠. 그러나 그것은 극궤도 위성탄두로 발사한 게 아니라 일종의 부러진 미사일과 같은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2012년 12월 12일에 진짜를 발사했죠. 고정식과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해서 각각 두 기의 위성탄두가 분리돼서 총 4개가 극궤도 위성, 다시 말하면 극궤도 방향으로 날아가서 미 본토 지상 500km에 안착하는, 거기서 터지면 미 본토 전체가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된다고 했죠. 그리고 20일 뒤에 신년 경축 공연에서 단숨에라는 연주곡의 영상으로 은하3호 2호기가 돌다가 지구를 깨버리는 장면을 두 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3차 핵시험을 단행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말 4월 초 북의 그 핵무력 경제 병직 노선인데 또 최고 사령관실을 보여주고 전략적 무기들을 발사대기시키는 명령에 사인하고 국가와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단도 잠정 폐쇄하는 그런 결정적인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적 공세죠. 그리고 이듬해인 올해 2014년에는 전술적인 공세들, 구체적으로 이제 무력의 2대 요소인 군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백두산 훈련 열풍, 무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하죠. 그리고 7월 26일에는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최신형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을 성공시키면서 새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이 직접 지휘해서 한마디로 싸움 준비 완성을 선언합니다. 7월 27일에. 그리고 운명적인 7월에 결론이 안 나니까 8월로 해서 8월 위기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 북이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 반미 대전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초미의 긴장감이 감돌 때 8월 16일 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가죠. 그것은 2012년 4월과 8월, 2013년 12월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다른 때 또 날아갔을 수 있죠. 그리고 10월 21일 정보요원들이 방북해서 파울로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 나오고 마침내 11월 8일 클레포 미 국가정보국장과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 같이 방북해서 나머지 두 이른바 인질을 데리고 나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차 5차에는 이른바 인질이라는 방법이 동원되는데 전자에는 두 여기자였고 두만강을 넘어서 공통점은 스스로 인질이 된다는 거죠. 차이점은 이번에는 여러 남자들이었다는 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 유대자본 애들이 또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대결전을 벌일 때 바보처럼 벌이지는 않습니다. 나름 세련되게 수를 쓰는데 우선 일단은 비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때로는 대꾸적으로 벌인다는 거. 그렇지만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벌이죠. 그래서 대담하게도 여자들이 한밤중에 두만강을 넘는다든지 군용기가 막 괌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간다든지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군용기를 타고 들어가서 미가 북에 제안하는 것이 북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북도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떨궈버리겠죠. 네. 그럼 계속 벌어지고 있는 뭐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선동 훈련이라든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또 9월 달에 용맹한 방패 훈련이라든지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 아테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안 이런 건 뭐냐. 그리고 대북 인권 결의안은 뭐고 삐라 살포라든지 호국 훈련이라든지 전시 작전권 반환 무기한 연장 이런 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공개 트랙인 거죠.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긴장이 고조되지만 비공개 트랙으로는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물론 그 협상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되는지 여부는 지난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협상이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병행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 경로, 비공개 경로상의 전혀 다른 진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픈 트랙, 클로즈 트랙이라는 이제 두 트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트랙은 사실 이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트랙도 있고 이렇게 공개, 비공개의 트랙도 있고 또 북미 관계와 북일, 북남, 남북 이런 트랙들도 있죠. 일본을 좀 무시하면 북미하고 북남 이 두 트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이 때로는 미국과 통하고 남측과는 통하지 않고 또는 그 반대로 남측과 통하고 미국과 통하지 않을 때는 뭐 통미 북남이다, 통남 북미다 이런 표현들을 남측에서 쓰는 거죠. 북에서 쓰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는 유대자본이 세 가지 전략적인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련 동구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 전체를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중국과 베트남도 사실상 자본주의화되고 쿠바는 버티지만 뭐 미미하고 문제는 이제 북이죠. 더욱이 소련과 동구의 우수한 핵 로켓 뭐 잠수함 이런 최고 기술자들이 대거 북으로 망명합니다. 오직 북만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이 기술이 제국주의 측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북이라는 사회주의, 주체 사회주의가 생존하고 오히려 발전함으로써 기존의 전 세계에서 진보 세력의 이념으로 막세레닌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 사상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92년 평양 선언이죠. 처음에는 이제 70여 개 진보 정당들이 합의 서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200몇십 개가 넘지요. 예. 그 중에는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접견했던 외국인인 벨기에 노동당 당수인데 그 벨기에 노동당이라든지 또 제가 한 두 번 방문했는데 사이프러스의 대표적인 집권 정당인 아켈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이 당도 역시 거기에 합의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대자본이 사회주의권을 소멸시킨 뒤에 이슬람권, 구체적으로 반미 반제, 반유대 반이스라엘 그런 이슬람 세력들을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했지만 2006년 이란 전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의 마우디 민병대는 지금 집권 세력이죠. 최근에 바뀐 정권은 더욱 친이란적인 정권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미 반제, 반유대, 반이스라엘 이슬람 세력에 대두하게 됐고 특히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는데 오히려 친이란 정권이 출범한 것은 뚜렷한 실패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그렙 마시락이라고 해서 북서아프리카, 북동아프리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시리아를 치려고 했어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런 순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붕괴시켰는데 그러나 시리아는 실패했죠. 네. 예전에 700만 정도 됐던 인구가 2천 몇백만이 된 것은 사우디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붕괴시키려는 이 유대자본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결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IS라고 하는 알카에다의 한 본파인데 미국이 훈련시켰습니다. 이 조직이 이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걸쳐서 존재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적으로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시리아를 어떻게든지 붕괴시켜보려고 하죠. 네. 물론 한편으로는 이 IS 때문에 미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라크 정권도 지원하면서 중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한데요. 이 정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 8년에 걸쳐서 강력한 국방보험을 지어준 덕분에 2006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패를 맞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미 18개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강력한 핵무력을 갖고 있는 군사 강국이에요. 그런 과거 핵을 묻어두고 미래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서방 제국의 경제 봉쇄를 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P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서방 제국가들 뿐만 아니라 터키라든지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자본이 반미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철저히 파탄됩니다. 역시 북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929년 상대적 과잉생산 세계공황, 1971년 미국이 근본이자를 깨고 미국 달러하고 이제 금하고의 연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사실 이제 그건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데 오페크가 달러로만 결제하겠다고 해서 석유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기축통화성을 유지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석유가가 올리죠. 이렇게 시작된 1974년 인플레이션 세계공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정말 또 창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별짓을 다 하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시작으로 파생금융 세계공황, 금융공황,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9.11 군사자작 테러, 2008년 9.15 금융자작 테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두 자작 테러는 유대자본의 오래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별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9.11 자작 테러 때도 유대인은 죽지 않았고 결국 다 보상받았고 9.15 금융 테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라고 유대계 투자은행이 날라갔지만 다른 투자은행을 세워서 그대로 인수했고 이것은 유대인이 이제 아슈케나짐과 세파르담이 있는데 아슈케나짐 계통이 우리가 바로 유대자본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거든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목을 베서 신에게 바치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문란해요. 그들이 이제 하자르 공국을 거쳐서 동구 독일 쪽으로 가면서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섯 아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바로 로스차일드 신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름은 여러 각각이지만 록펠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장 자본들이거든요. 이들까지 해서 여러 이름으로 돼 있지만 결국 로스차일드가 FRB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역대 모든 이사장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유역지부장이 이제 티모시 가이트런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재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기획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오바마 당선 전에 FRB 뉴욕 지부장 자격으로 메릴린치 아메리칸 뱅크를 비롯한 여러 투자은행들을 모아놓고 리먼브러스 날린다라고 하면서 정리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의 재무부 장관이 됐죠. 유태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맥락까지 짚을 때만이 미 제국주의를 이해할 수 있고 세계의 경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의 과학적 이론에다가 이런 구체적인 내막과 실전까지 알 때만이 정확하게 경제 정세를 분석할 수 있다. 유대자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그 자신의 경제 위기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킨 거 아닙니까? 달러 보유고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보니까 그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자원을 이제 사재기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을 미국 다음에 숙주로 삼으려고 하는 유대자본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숙주를 삼아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착취해간 막대한 그 재부를 사실은 뒤에서 다 빼먹은 것이 유대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 스페인처럼 지금 세계 최대 채무국이에요. 미국민들은 엄청난 채무를 짊어지고 있어요. FRB가 찍어낸 돈을 연방정부가 빌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거든요. 그것이 미국의 소득세, 상속세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충분히 뽕을 뽑았다고 생각한 유대자본이 다음을 보기엔 중국이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다섯 개 나라예요.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남아공화국은 뭐 크게 볼 건 없고 그러나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이제 구색을 갖춰서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유대자본이 이 다섯 개 나라에 충분히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시소, 이제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미유럽 제국주의가 있고 왼쪽이 브릭스가 있습니다. 아직은 미유럽 제국주의에 충분히 대항할 만큼의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 미유럽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은행이 IMF가 대표적이고 ADB가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브릭스는 NDB라고 신개발은행 올해 창립했죠. 상해입니다. 미유럽 제국주의가 뉴욕을 중심으로 한다면 브릭스는 상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AIIB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마치 그래서 대한 세력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 체계를 구축해서 1929년 공항 이후로는 민주당이 40년, 1974년 공항 이후에는 공화당이 40년, 그리고 2008년 공항 이후에는 민주당이 40년, 뭐 중간중간에 다른 당이 끼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양당 정치 시스템이 세계적인 양측 경제 시스템으로 응용된 거죠. 본질은 똑같아. 유대자본이 양측을 저울질하면서 조정하는. 이렇게 유대자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경제적으로 견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아테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이것은 미국이 2008 금융위기 더욱더 재정적으로 악화되니까 그만큼 군사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북을 핵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고립시키고 압살까지는 못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하게 되고 특히 북을 중심으로 북이라는 세력이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결합하더라도 마치 브릭스처럼 유대자본 뒤에서 조종하는 미군과 나토를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이 있는 거예요. 북이 경제까지 중국, 러시아를 견인하기는 어렵지만 군사는 확실히 견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일란 삼각군사동맹, 아테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우크라이나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런 것이 북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면 북이 갖고 있는 우수한 선진적인 군사 기술들 있죠. 뭐 심지어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 기술까지도 중국과 러시아에 전수해줬다. 올해 중국에서 미국까지 1시간 안에 주파한다고 하는 이게 이제 특수위험 잠수함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무슨 기술로 그걸 갖고 있겠어요. 북이 전수해줬다. 네, 이런 구체적인 그 군사 기술 전수까지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견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다. 그래서 결국 유대자본은 북 때문에 사회주의권도 멸망시키지 못했고 반미반유대 이슬람 세력도 소멸시키지 못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북과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래서 유대자본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북 때문에. 그리고 북은 화를 북으로 전환시켰다. 소련 붕괴 때문에 북이 뜨면서 북을 중심으로 뭉치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 붕괴 때문에 이란을 비롯한 반미 반유대 이슬람 세력들이 북을 중심으로 뭉치고 중국과 러시아가 고립되는 바람에 역시 또 북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뭉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예. 최근에 그 대북 인권 서동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 강력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병상련 같은 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 수단 방법의 전략적인 체계를 이제 전략 전술이라고 하죠. 북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서 목표가 중요한데 김일성 주석 시절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국내적인 표현이죠. 국외까지 하려면 사회주의 전국적 승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사회주의 강성 대국이라고 했어요. 고난행군, 강행군 당장 무너질 듯한 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강성 대국이 될 수 있느냐.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쭉 드렸습니다. 결국 기본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군을 했고요. 단순히 재래전 무기만이 아니라 첨단전 무기까지 했죠. 그러나 어쨌든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의 구호는 수령결사옹의 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 육탄 정신 이랬어요. 1111고지의 상대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던 이수복 영웅. 이제 러시아의 마트로소프보다 그 항일시기 유격대의 김진이 먼저 상대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정신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핵무력을 강조하고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이것을 강조합니다. 잠수함이나 플라즈마 스텔스 비행기가 등장하고 김일성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실제 잠수함 보유 대수는 전 세계 최고의 북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예요. 기본이 다 스텔스기라 1990년대 중반 강릉에서 특수부대를 이제 침투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짝 대다가 그물에 스크루가 걸리는 바람에 뜬 게 바로 그 잠수함 아닙니까? 스텔스화 됐기 때문에 전혀 감지조차 못했고 그 승무원들은 일부를 북에 보내고 다 자폭했죠. 이게 바로 이제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 북의 그 구호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리고 2006, 7년을 거쳐서 2008, 9년에는 고토회복과 영토 확장이라는 목표가 나옵니다. 고토회복은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입니다. 2003년에 박물관을 방문했던 남측 역사학자들에게 북의 안내원이 말한 빨리 통일해서 고조선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고토예요. 고조선과 고구려의 고토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소지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 요소지역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보수주의자인 이문열의 대륙의 한이라는 소설에도 나와요. 이것을 드라마한 근초고왕에서 백제의 뿌리가 바로 그 요소다. 제 나라를 만든 강태공. 그 이후에 전국시대의 노나라. 공자가 바로 그 노나라의 곡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매우 중요한 환국의 제후국 중에 하나였고 동이족의 중심지역 중에 하나예요. 배달국에.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조차 공자가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었죠. 네. 예. 그 사마천의 사기가 대표적으로 왜곡한 게 이제 탕록대전에서 실제로는 치우천왕이 제후 헌원을 작살냈는데 그 거꾸로 이제 묘사한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고조 유방이 왜 전쟁에 나가면서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고 그 이후에 승리한 뒤에도 크게 사당을 지었겠어요. 네. 오랫동안 이 중국은 치우천왕을 이제 동이족이니까 자기들 선조로 인정하지 않다가 조선상고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수메르 문명과 산스크리트 언어 그리고 홍산 문명이 결정적인 그 근거로 됩니다. 홍산 문명은 요하 문명이라고도 부르는데 황하 문명이 5000년인데 이게 6000년이에요. 그거 발견하고 중국이 완전히 뭐 흥분했죠. 1000년을 앞당겼으니까. 그런데 파면 팔수록 그게 다 코리아반도 연결되고 동이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우천왕을 비롯한 동이족의 역사도 자기들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치우천왕이 자기들 선조라는 거예요. 동이족도 자기들 선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심지어 고구려까지도 자기들의 뿌리고 자기들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동북공정이 그런 거고요. 북은 다 이런 걸 다 꿰뚫어 보는데 속좁은 중국 친구들을 잘 다뤄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남측에서 올라간 역사학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빨리 통일해서 고조선, 고구려,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치 사업을 할 정도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고히 정리가 된 거죠.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애 마지막에 두 번이나 방중을 했을 때 또 방러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해까지 갔어요. 장점인이 아프다고 해서. 사실 장점인은 그 고난행군 그 강행군 하는 시절에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북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포용력 있게 그 위문을 갔는데 사실 거기까지가 다 동이족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다녔던 그 지역이 모두 고토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성대국 또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 강국으로 솟구칠 코리아의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여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독일처럼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데 애꿎은 피해 국가였고 승전 국가였던 코리아를 분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보복으로 북이. 그래서 미 미시시피 강을 기점으로 서부와 동부를 분단시키는 그리고 서부 미국을 마치 미국이 남부 조선 코리아를 점령하듯이 북이 점령하는 그러니까 북은 남과 민족 간의 연방제를 구성하고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중에 이런 그 북과 대결전을 벌린 그 책임이 있는 나라들 뭐 일본이라든지 최근에는 아테판 나토라서 호주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데도 다 끼거든요. 그렇게 북과 전쟁하는 데 꼈던 나라들은 마치 지금 영연방처럼 코리아 연방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연방과 차이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이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마자 미 북동부로 비롯한 전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고요. 호주는 또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 기후무기죠. 너무나 노골적인 그 보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수연 비행체 특수연 잠수함의 기능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은 1차에서 3차까지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4차 5월부터 특수연 비행체 특수연 잠수함이 배치되고 2010년 2011년 드라이브를 걸면서 2012년으로 육박해 들어갈 때 그때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수연 비행체 특수연 잠수함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그런 그 전쟁이죠. 그래서 제5차 반미 대결전과 관련해서 북은 코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이제 재래전이죠. 주로 통일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남미군, 주일미군 말고 괌도 하와이까지 치는 제한핵전이죠. 그리고 미 본토, 저는 이제 확대 제한핵전 서부까지만 보면 그리고 미 본토 전체를 공격하면 이제 전면핵전이 되겠죠. 그게 2012년 12월 12일에 올라간 극궤도 위성탄두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재래전에서 첨단전까지 극히 최소화시켜서 한다면 서해 5도를 점령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남미 사령관은 절대 보복 승인 안 하기 때문에 그 후과로 남코리아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클래퍼 방북이 북미 정상회담, 북미 평화협정, 북미 수교, 주남미군 철수의 사실상 합의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정권이 북미 관계 개선의 전국에 맞는 북남 관계 개선에 맞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무성의 개헌 본물론에 의거해서 개헌이 되면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개혁 정권이 들어서서 북남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 가설을 제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제5차 반미 대결전은 이렇게 전쟁이 아니면 협상으로 그래서 네 번의 군용기 방북과 8.16, 12.1, 11.8로 이어지는 최근의 방북이 바로 그 협상과 관련된 클로즈 트랙이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 최고 리더는 지금 전쟁, 곧 통일 반미 대전을 일으켜서 천하제일 강국이 되는 길과 협상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하는 길, 이 두 길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북남 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미국이 김무성을 시켜서 진행시키는 토사구팽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선친인 박정희는 제2인자 측근에 의해서 총을 맞아 정치 생명만이 육체 생명까지 끊어지는 참사를 당했다면 박근혜는 역시 제2인자 측근에 의해서 계엄 본물론으로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참사를 당하는 비반복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그런 역사의 재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2012년 4월 15일에 1심 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이런 태제가 바로 김정은 시대의 총로선이 되겠고요. 그것을 2012년 12월 12일 발사 성공 이후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쉼표 천하제일강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에서 4차까지의 북미 반미 대결전과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반미 대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북이 광복 당창건 70돌이라고 하는 2015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전쟁과 협상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최후 결심을 김정은 최고 리더가 심사숙고하고 있다. 아마 40일간의 비공개 활동을 하면서 또 최근에 여러 방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제안 그리고 한편으로 공개 트랙에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한계를 넘기고 있는 대북 고리밥살 책동까지 종합해서 조만간 최후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5차 반미 대결전까지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전에 저도 많이 듣긴 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듣게 돼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상황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유엔에서 좀 제재를 했던 기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인데 요때 유엔에서 한번 제재했다가 2월 달에 핵시험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유엔에서 결연을 하는데 외무성 성명에서 새 핵시험과 그 전쟁 억지력을 무제한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것이 터지지 않을까. 가령 그 미국의 뭐 38 로믹스라는 곳에서는 서해 발사장을 전보다 몇 배 더 증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올해 가기 전에 뭔가 더 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이 과연 올해 결속짓는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전에 한 20여 년간 연구하면서 절반은 북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북을 연구한 사람들은 잘 알듯이 북은 자존이 생명인 나라예요. 뭐 열백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이 후세인 정권처럼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면 과거 항일처럼 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투쟁을 다시 하는 이더라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북의 아주 생명과 같은 그런 원칙이에요. 그러니 뭐 이를테면 유엔에서 극궤도 위성 발사했다고 뭐 제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수많은 위성 발사한 다른 나라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제 한 게 핵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한다는데 왜 핵시험을 해요? 제재가 이제 고리밥살이다. 결국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력, 특히 핵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외무성이 새로운 핵심에는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으로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외무성이잖아요. 권위가 군대는 서리빨 청검에 있고 외교관은 드놀지 않는 입가에 미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쓸 때는 정말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이 이번에 만들어낸 인권 결의안은 북 지도부를 겨냥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극히 일부에 북이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북이 공개한 사실을 보면 그 이상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만으로 구성된 결의안이에요. 그리고 북 최고 지도부로 추상화시켰지만 보수 언론들은 북 최고 리더를 실명 거론하면서 했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별 난리를 다쳐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의 언론 플레이는 북의 최고 리더, 북의 최고 지도부, 북 자체를 악마로 만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핵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1차에서 4차까지보다 향상된 성능의 핵시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의 발사장의 발사대 높이를 키우는 것은 2013년 신년 경축 공연의 오른쪽에 은하 3호 모형기 말고 왼쪽에 전시됐던 은하 9호 모형기 있지 않습니까? 3호기보다 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하 9호기가 극궤도 위성을 따라서 날아가다가 분리시키는 인공위성도 두 기가 아니라 뭐 네 기가 되든 뭐 여섯 기가 되든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북이 제대로 맞먹고 성공시키려면 고정식과 이동식 두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자본과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살이 떨리는 거죠. 공포죠.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개 비공개 경로, 그러니까 클레포 방북을 통해서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설이 맞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북을 고립 압살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또 북이 맞대응해서 벌이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사전에 양해된 액션들이에요. 헐리우드 액션과 같은 그 서로 알고 있는 그래서 예견된 그 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진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최고 리더가 미국과 유대가 보내는 그 제안을 받을까 말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자주 평화통일 정도로 마무리할까, 2015년 광복 당첨의 70도를 목표 연도로 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를, 아니면 이 기회에 통일대전 반미대전까지 밀어붙여서 천하제일 강국으로 등극할까. 천하제일 강국 매력 있잖아요. 천하제일 강국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건설과 외교협상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오직 군사적인 대결,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탕록대전, 중국 내륙에서 벌어졌던 치우천안과 제우헌원 간의 그 70여 차례의 전쟁, 결국 치우천왕이 제우헌원을 완전히 제압하고 작살내고 아령인께 살려줬는데, 딱 그와 같은 세계 패권을 겨루는 북미 반미 대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3차 대전,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결심을 아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자본과 미 제국주의는 북을 압박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이거 북이 격분해서 실제 전쟁이라면 안 된다라는 초조감도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징후가 또 잡히면 군용기가 또 날아갈 거예요. 미 군용기가 못 들어온다, 또는 그 군용기를 격추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사다리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칼자루를 이제 철저하게 김정은 최고 리더가 쥐고 있는 거고,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김정은 최고 리더의 눈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북 인권 소동이 너무 나갔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남측의 수구 세력이나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북이 뭐 이거 최대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 판인데, 원래 이렇게 공개 경로, 비공개 경로, 오픈 트랙, 클로즈 트랙은 상반된 듯 보여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기획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극적으로 뒤통수 치면서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발표하기는 곤란하고, 뭔가 북이 제4차 핵시험이나 은하구 발사를 앞두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발표한다든지, 그걸 하니까 뭐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뭐 다양한 주고받는, 치고받는 액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자회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거 언제 해서 그 70도를 맞춰요. 그리고 그거 해서 9.19 공동성명 이미 합의했잖아요. 그거 10년 동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선수들은 밥 보고 싫어해요. 그 지루한 그 이 육자 간의 그 협상을, 아이고, 그거 다시 밥을 생각하면 그 실무자들도 머리 아파. 다 사퇴해서 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단판 양자회담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머지않았다 연말까지 갈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70돌이라고 하면 올해 10월 11월에 진도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클래퍼가 11월 초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연말 전까지 뭐가 하나 터질 것 같고, 1월 1일 신년사에 이제 결정적인 내용들이 금과옥조처럼 박혀 있겠죠. 근데 러시아 방문했던 텍사한테 오늘 기사 내가 잠깐 봤는데 육자회담 얘기 나왔던데. 그럼 러시아하고 합의해서 북미 양자회담 한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러시아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거기 특사로 외교로 갔는데, 외교는 원래 좋은 소리만 하는 게, 공통점만 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조건 없이 6자회담 열자. 이거는 기존 입장 그대로예요. 이게 대외적인 표현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대내적인 비공개 경로상에 클레퍼가 갖고 간 그리고 제5차 반미대결전의 절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회담은 지루한 6자회담이 아니라 쾌속적인 단판 양자회담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읽어야죠. 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눈치를 좀 채고 6자회담에 끼려고 껴서 어떻게든 뭔가 좀 아양 좀 떨려고 해서 계속 6자회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눈치채죠. 바보가 아니사. 군사기술까지 전수해주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그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대표적인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눈치야 진작 챘죠.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가 북에 밀착하는 거. 경제적으로 유대자본의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군사적으로 이렇게 밀착하는 것은 그만큼 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싸우면 북이 이긴다. 그러니까 뭐 철도니 가스니 뭐니 하면서 뭐 러시아도 뭐 엄청난 좀 투자를 좀 북에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경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나진이라든지 나진 훈춘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그 황금의 삼각주 또 코리아 반도에서 중국 러시아를 관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들 이것들은 굉장히 큰 경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유대자본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일종의 그것이 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영토하고 돈으로 배상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세계 정치 지형이 바뀌는 거죠. 천하제일 강국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려면 북이 군사력만이 아니라 영토나 경제까지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토는 이제 고토회복과 영토 확장인데 고토회복의 중러가 북을 중심으로 그렇게 굳게 뭉치면 고토 달라고는 하진 못할 거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연방제도로 이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특히 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유대자본이 배상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것은 북의 강력한 자립경제 토대하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나아가는 건설을 10배, 100배 앞당길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자금력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특구라든지 뭐 황금평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은 이제 이건 통일용이에요. 남측이 열어준 거예요. 바보 같은 남측에서 외국 자본도 같이 들어가자 이런 내용이나 관찰하고 있고 그런 건데 정말 한심하죠.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확실히 알고 있다. 줄을 제대로 서고 있다. 그게 동북아 외교의 본질이에요. 싸이의 노래에 나오는데 알랑가 몰라 정말 이 상황을 아 박근혜라고 예. 이제 보통은 하는데 싸이가 글쎄 이런 정세를 얼마나 할까 이제 뭐 그런 말을 이제 빗대서 이제 박근혜를 비롯해서 남측의 수구 세력이 알랑가 몰라 이런 거죠. 모르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 이제 김무성의 개헌 보물론이 왜 좋으냐면 강력한 대선 후보들은 개혁 정당에 있잖아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 두 안이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금권, 관권, 언권 선거 특히 그 지역 감정 그리고 이제 고도로 준비된 뭐 선거 부정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총선하면 과반 차지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착륙 과정은 적어도 뭐 5년, 10년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 그 사이에 수구 세력들이 이제 남측에서 더 뽑아갈까 더 뽑아가고 해외로 틀려고 하는 거죠. 남베트남처럼 갑자기 붕괴되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개헌본물론의 장점이에요. 남측의 수구 세력들의 동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런 거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붕괴되면 재미없으니까. 남베트남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김정은 최고 리더는 협상의 길만이 아니라 전쟁의 길까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만이 아니라 통일 반미대전도 양자택일 하나로 깊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3시간 만에 끝나죠. 남측 점령은 3시간이면 끝나요. 뭐 이렇게 잔여 세력을 청산하는 것까지 하면 3일 정도 걸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미 본토까지 잠수함으로 1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쯤이면 미리 가 있지. LA든 뭐 뉴욕 앞바다든 어디든 다 가 있지. 미 본토 전체는 220만 동포가 사니까 워싱턴 정도 슈퍼 EMP로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뉴욕은 전 세계 금융망을 마비시키니까 오히려 뉴욕보다는 워싱턴에 백악관, 펜타곤, FRB가 있는 그곳을 마비시키는 정도는 좀 하지 않겠나. 제한핵전으로 해서 괌도 하와이는 끝장내고 괌도 하와이는 그래서 그 뒤로는 코리아 연방에 속하는 섬들이 돼요. 호주 조심해야 돼. 폭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괜히 거기 그 다윈 기지 뭐 기지 하나 미국에 제공해주다가 통째로 그러고 보면 우리 성 기자가 그 근처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말이야 벼락도 맞고 악어한테 물리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워킹 할리데이로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뉴질랜드 저 FTA 또 남코리아 가고 그러는데 지금 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제가 닥터 스테판 하면서 참 안타깝게들 생각해요. 마치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안개 속을 헤매는데 그 한 발 내딛으면 벼랑이라. 박근혜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닥터 스테판 열심히 듣고 정세를 제대로 보면서 선택을 잘하길 바래요. 뭐 굳이 싸워가지고 결판을 낼 필요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승착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판세를 좀 읽고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는데 뭐 내 바람대로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제 사다리 벌어지는 거죠. 이 팟캐스트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성은 또 그게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이. 네. 오늘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됐고 또 그 역사 속에 제가 그 길에 있었다 쭉 짚어주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 역사의 길에 같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역시 그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군사가 어떤 정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 때도 군을 앞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이라고 해서 성군혁명에도 성군 정치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유대자본의 돈, 금에 맞서서 코리아의 총으로 제압하겠다라는 사상이죠. 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